안녕이란 말로만 참 쉬운 거. 내러의 목소리 내게 습관보다 무서운데 너 혼자서 준비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. 화를 내면 정말로 끝일 것 같아서 애써 나는 웃지만 눈물이 나. 어제처럼 그